Yeah, my baby, I wanna dance right here, and I wanna kiss. 볼륨을 올려줘. 밤이 다가오면 불이 없게 난 위아래 차 없이 그 어디든 흔들어줘. 항상 못 잡는 내게 다가오겠지. Help, 힘이 수로보로 get through, so get up. 잠깐 숨 죽이고 내 말 좀 들어줘. 뭐든 하자고 all night long. 뭐 지금은 2시 ladies, now I'm going crazy. 이제부터 begin. 라라라라라라라. 다가올 날 지쳐도 돼. 신경한 상체 잊혀버려. 볼륨을 올려줘. 바람에 뛰어노래 all night long. 기분이 up up up up. 내일은 없어. 볼륨을 올려줘.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냥 또 비긴. 라라라라라라. 볼륨을 올려줘. 좀 깨워. 왜냐면 쉴 시간 없으니. And make some noise. 주위에 모든 신경 쓰지 마. 우선 일단은 버린 거 배려. 자신감만 걸치고 swag. 죽기로 뭐라고 시간 가잖아. Now wanna work together. 가식 따윈 없어. 모두 지도 점점 또 뭐래. It makes you smile. I think it won't die too.